있는데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며 이 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웃기슬여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가지신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서성이다 이 사람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보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텅 빈 방 안에 가득한 불성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놓은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지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잠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 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쏟다 지운다 널 사랑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리고 지는 듯 흔들리는 도시의 가로등 가슴에 흐르는 너 나의 슬픔은 한 조각 슬픈 노래소리로 어둠에 흩어져가네 그리고 울어버렸죠. 아무도 모르게요. 창밖에 가로등 불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망이 소녀를 달래주네요.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살며시 달래주네요.

봐도 괜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변한 건 세상이라지만 우리 사랑이 이대로 간지 자 우리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어둠이 내려와 거리를 떠돌며 부는 바람에 내 모든 걸 맡게 된다. 한순간 쉽사리 살아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웃어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잔빛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 가슴에 스며들어와 부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감아도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니 슬픈 그대 그대 보낼